그리고 그리고 그려봐 너의 얼굴 너와 걷던 그 거리 모든 게 달라 보였어 그리고 그리고 그려봐 봄을 지나 여름 가을 또 겨울 그 속에 우리 둘 어떤 순간 그리고 그려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그건 모두 다 담을 거야 우리란 그림 속에 My memory Every day, every night 건너편 버스 정류장 한쪽씩 나눠듣던 이어폰 넌 내 머리 쓰다듬내도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리고 우리만의 멜로디 노래하는 도화지 위 스며드는 나의 물감 My memory 그리고 그리고 들어봐 하루하루 나를 채워 귓가에 버그는 네 목소리로 그리고 그리고 둘러봐 눈이 오던 작은 거리 우리 둘 모든 게 하얗게 진해진 그곳에 기억을 만나 그리고 그려봐 첫 만남 떨림 설레였던 순간 My memory My memory My memory 추억이 많아 그리고 또 그려 기억들 조각 하나 우리란 그림 속에 얼마나